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에서의 토지개혁 법령 발포 기념일을 계기로 조선에서 토지개혁의 실시, 토지 문제의 해결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경의하는 김정은 최고 령도자의 손길 아래 사회주의 성경으로 변모되고 있는 조선의 현실과 더불어 나라의 토지 문제 해결에 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업적은 길이 빛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